이 시간에는 널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널이는 내 저곡을 아름답게 꾸리자. 한 포기의 풀도 심으며 푸르른 주단되고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으며 담수로운 열매되리. 우리 모두 애국의 한 마음으로 금수강산 내 적은 방울의 물도 아끼며 만복의 샘물되고 한 와트의 전기라도 아끼며 기쁨의 불이 되리. 간직에 꾸릴 때 저극은 부강하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니나 다를까. 소나비는 내리였는데 앞니까인 지방둑이 새로 생겼네. 우리 마을 지켜내길 누가 했을까. 산길 즐긴 천막자리 그대로 있네.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군대 한 일이지.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않을까. 장군님이 사랑하는 인민의 군대, 이 땅의 불손하게 막아준다네. 깊어가는 국민의 정 누가 다질까. 동북일의 총을 위해 군가 울리네. 아니나 다를까, 아니나 다를까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평양의 하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우리 집. 창가에 찾는 밤 장군님 새로 선 고리를 기쁨에 돌아보셨네 조용히 승용차봉 주고 정겹게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